I'd like to welcome y'all to my motherfucking team. Dodo, special shout out to Hyona. Let's go. 제대로 보여줘 왔지 모두 앞에. 내가 새로운 걸 할 때 이 랩 게임은 바뀌어왔네. Backpack rap에서 trap rap and everything. 도덕 motherfucker we gotta get paid. LNF flow 너는 막을 수가 없어. 내게 몰려오는 돈과 명예. 네가 나를 댓글 같은 걸로 욕하던 때 그 순간에도 내 몸값은 더욱 높아졌네. 이 말을 향하는 말이 아냐. 난 재작년보다 세 배를 벌어. 내 삶은 좀 많이 변했지만 내 랩은 걸어. 넌 아직도 과거를 말하지. Yo shut the fuck up. 난 앞으로 나갈 마음 밖에는 좆도 없어. My ambitions 해서 motherfucking rattle. Hustlers like 나의 음악들을 팔어. 뭘 좀 아는 자식들은 노래를 알어. 제대로 떴지 공중에 하루. I'm the hottest motherfucker. 내겐 여름도 겨울. 절대 멋없는 것은 난 A처럼 는 놈은. I'm on my cat city. 쉬동 dead city. 막걸리 아재를 빙의한 것처럼 늘 hustle. 나를 더러운 속옷처럼 바로 기억나 어릴 적이. 치킨 껍질만 먹고선 바로 버리는 버리를 버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젠 두 마리를 spend it everyday. Yo 하나를 잃었으니 let me take it to the next level. 이제는 지구 전세계 지폐를 내 머니 그립에 비대한 내 꿈 때문에 이제 내 지갑은 위인전대 get on damn. 난 아냐 거짓말쟁이 세다 백살 할아버지 되는 money I get it. 오 봉준호 감독님의 전화를 받았지. Cause I'm a monster. 이건 괴물 2 촬영 scene motherfuckers. Yeah yeah, 면도 finally made it top 16. 이 곡이 끝난 뒤 나 기다리는 것도 높은 위치. 도끼 and the 과외 연결고리 story는 make it. 난 show me 역사를 써내리. My name 면 더 go tell him turn up. 82 working all day, party all day. Work hard, play hard. Where do get it? 못해 한 번에 연암동에 한번 와봐. Spanish로 come to me, casa. 살아있는 요가서 한번 더 let's get faster. 아침에를 보는 일 뭐 먹을지 고르게. 가끔 망한 녹음이 안 될 땐 프리스바이 got what's up for bill. UFC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가. 일상 속에서 영감 받고 난가 사스러가. 불금엔 우리 김치우갱끼리 술 마시러 다녀거든. 기득기득 맨날 집에 갈다다면서 외전덕지에서 내게 던져 효제들. 맥랩형 또 사라졌네. 역시 어자본 호 따라갔네. 역시 뭐 시간 하나랑 플레이형을 감탄 중. 물론 거절당할 거니미 하잖아. Yo, 소울빌딩 숲에 치여 멍드는 사이 떠올르는 히트곡과 명곡의 사이. One of a kind is once for the books. Mike Tyson on a fight night. Smash out of night. 봄은 flow season. 시도 꽃들을 뽑고 다시 시도 심어. Let me pick up 10억짜리 열매. 총대 꽉 뚫어내 끝나지 않아 전쟁. 애들도 이제 집을 보고 배운 애가 선생. 입력 칠거 이미 알아. 겁먹어 먼저 지지를 치지. Fake you're a CG beneath me. Even when I lay down lay Wulong with the moves versus sale. Been in this world long but storms are stronger. 태평양을 건너내야 무대 위로 넘어. 돈이 안 보이네 listen to the words I offer. Before you get buried 먼저 주 with the double. 네 말은 미세먼지 묶이는 카비워. 힙합의 민족 마이크 찬능어는 아무나 너나 주마. 유액이 with a lollipop. I'm done with them hip ass rips. Don't give me 판토마키 deliveries. Loop on loop. Straight food 철가방 속 차가운 cool. Flow를 둘째치고 honestly you missing that boom. I got that 태풍의 loom and a hook to the goom. Vroom vroom. You need proof or needs permission. Give a call. I do the mark of my data chore. 형이 마이크 잡고 I roll up both of my sleeves and then put hands on your sleeve. It's a goal. Hold up hold up. Yeah yeah, sweeter than cola. But when you see me you run up. Cause when I grab the mic, man, it's over. 네 모습 보고 아직도 멀어. 꼭대기 I'm on top of the mountain with daughter. Daughter, daughter. 버그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고 오래 문화 욕심다운 게나 좀 버려. 매사에 벌어도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면 어떤 일이든지 네 뜻대로 잘 되나 봐라. 마음에 여유 하나 없는 것들이 삶의 풍요를 바래. 돈을 벌어 성공에 눈 멀어. I don't fuck with this shit. 난 그저 떨어지는 가들과는 내가 가는 길은 같이 안 걸어. I got that sick flow. Yeah, flow sick too. Super beat처럼 기분이 좋아. 까칠하면 싹 밀어버려. 면도 부드럽게 올라가는 이름의 guy. Crystal back, back and back. 땅은 두지 않아. 비리 없지. I be ill on charge. Nah, bitch, you ain't killing my vibe. Yeah, boy, this is ill in the life. Get down to the ball down, ball down. 그래, 내가 yet the bond down. Call down, 마주갈 수 없지. Hollow, I want more. 내가 want it don't borrow. Want it no low. Show me the money. 승패는 상관없이 힙합 하나로 다 발라 넣히. 부정할 수 없는 클래식. 진짜 아는 놈은 알아서 다 알아먹지.